show me what to do 찾을 수가 없어 너라는 mirror 너라는 mirror I know 널 본 순간 모든 것이 새하얗게 난 지루함 하얗게 난 지루함 가질 순 없어 we were hiding in each other's mind or 내 인생의 반죽을 찾기엔 아직 it on top 넌 꽤 이기적인 애 다치기 싫어했던 네 감정들이 몇 밤에 정신이 날 잠 못 이루게 왜 너만 아무렇지 않아 해 나름 충실했겠지만 넌 순간에 끝인사 없던 이별의 연애 급속하게 박혀있는 가난이란 난 갈망의 꿈이겨 너 피치 아닌 곳은 마치 숨 가운데 나 낮에 뻔뻔처럼 느끼려 하면 할수록 힘이 애져가 네가 없는 곳으로 baby baby 전부 거짓말이라도 Show me what you got 내게 뭘 원하지 내 옆에 네가 없는데 난 왜 이러지 Tell me what to do 다 끝이라고 내가 말해 잊지 못해 너만의 color 내 셔츠에 묻은 네 lose 지우고버려도 다시 또 찾게 된 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진 나의 핸드폰 속의 넘버 잊지 못하는 넘버 내 기억 속의 clover 지우고 싶은 너로 인한 흔적 You 오늘 밤이 지나가면 You 모두 끝이라고 말해 한 차례 머물다 떠나 어디론가 잠시 달콤한 비 내려주다 끝나는 걸 내가 너무 길어졌어 내 말은 더 쉽게 가고 비빌어 너를 느낄 수 있는 위란 걸 또 나를 적셔주는 빛뿐이란 걸 Every day every night 내 눈에 낮이까지 매우 비가 와 이 비가 그냥 가벼운 소나기였으면 하지만 왠지 기나긴 장마 같은 느낌은 대체 왜일까 어디선가 네가 갑자기 올 것 같아 소나기처럼 내려주네